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저 시청자 예? 여러분께 인사드려야죠. 예? 인사드리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예. 예. 아유, 근데 늦은 시간까지 뭐 하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잘 지내시죠? 네. 예. 제가 네. 그 러브레터를요. 예. 그러니까 비디오로 녹화했다가 예. 봤습니다. 아하. 예. 근데 김재동 씨하고 저하고 나와서는 이 코너가 네. 과연 러브레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그날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아. 예. 자칫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인데 참 제하고 나하고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어울릴까? 얼카니. 예. 그런 생각을 쭉 봤는데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 진짜로 이 프로그램에 어쩌면은 많은 분들이 김재동 씨를 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아니, 진짜.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 처음 느꼈습니다. 그전까진 그냥 속으로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러면서 그냥 했는데 뭐 하래니까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했는데 아, 이게 아주 그게 어울리더라고요. 김재동 씨가 이 러브레터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의 이 김재동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주 굉장히 잘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괜찮아 보였어요. 그걸 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뭐 오늘 예, 읽겠습니다. 리플 읽겠습니다. 무슨 그 신문 사설을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친구야 미안해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제 친구가 이제까지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 들어 가을 탄다며 여자를 사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며 그 친구 이상형에 대해 물어봤는데 자기 이상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쁘고 섹시하면 좋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 친구지만 걔는 정말 못생겼고요. 키도 좀 작고요. 성격도 좀 그런데 이쁜 여자를 원해요. 저는 친한 친구라서 예의상 알았다 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끝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오, 가슴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플 사연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네요. 저는 더더욱 와닿습니다. 늘 네.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이, 사연 올려줘서 고마워요. 아이, 참나. 네. 참. 첫 번째 리플. 러브 로또. 러브로또라는 분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나 보는 눈은 다르죠. 혹 말하신 이쁘고 섹시하다는 관점은 님의 관점이 아닐런지 친구분의 관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개나 시켜주고 얘기하시죠. 꼭 소개 안 시켜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소개는 시켜주고 말이죠. 관점을 얘기하든지 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진짜 네. 그럼 김재동 씨는 이쁘고 섹시한다는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냥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예. 그 아니요, 저는 이쁘고 섹시한 여자를 솔직히 원한 적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저는 그 기준 자체가 아닌데. 왜 그래서? 제 눈에 이쁨 되는 건데 제 눈에 이쁨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애교 많은 여자 좋아합니다. 애교 많은 사람? 예, 예. 좀 애교 많고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좀 말이 없는 편이라서 말을 이렇게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지금 진짜 예. 김재동 씨를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 사람 진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삽니다. 네. TV에서 보면 네. 막 말 많고 막 만나면 막 해줄 것 같고 그런데 사람 만나면 낯도 가리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되게 뭐 저러냐? 연예인이라고 되게 그러네. 막 이렇게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편견을 깨주고 네. 싶었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전 정말로 이야기하는 게 좀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 처음 뵀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 네, 항상 제 배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얘기를 하지 마.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런데 예, 그래서 저는 좀 여자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냥하고 활발하고 막 맞아 맞아 막 그런 여자분이 좋습니다. 막 제 잘 네. 그리고 떠들고 막. 다음은 지현아 미안해라는 분이. 지현아 미안해? 네. 친구한테 전지현 닮은 애를 소개시켜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주 아닌 애를 소개팅에 내보내세요. 친구가 왜 그런 애를 소개해줬냐고 따지면 정말로 진지하게 전지현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니?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소용 다 소개시켜준다 그러세요. 그러면 소개팅 얘기 안 꺼냅니다. 이렇게. 관점의 차이다. 네, 걔 그 친구의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다음은 나수야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님의 글을 읽고 나니 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지집에 그리 이쁘지도 그리 날씬하지도 않았던 평범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맨날 180, 180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남자 키에 집착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아, 예. 예.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꼭 1m 80 이상으로 사귈 거라는 그런 강한 의지의 노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졸업 후 소식을 들어보니 남자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 모두 180 이상이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섹시하고 이쁜 걸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님의 남자친구분이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면 뭐가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아이디가 꿈이라는 분이 리플을 달았습니다. 꿈. 뭔가 좀 시사하는 뉘앙스가 있죠. 네. 그 친구분 남자친구가 180이었다고요? 아, 다들 상체가 150이었군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아, 예. 네. 다음. 9시 뉴스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9시 뉴스 아이디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작가분이 이거 뒤에다가 요즘 그 떠돌고 있는 그 패러디 아이디들을 쭉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오. 패러디 아이디 아시죠? 알죠? 뭐 니콜 키크드만, 뭐 장꼴로도 본당, 그다음 뭐 있었죠? 레오나르도 디차플라. 네, 레오나르도 디차플라. 그다음 에 네. 부룩 실패 이런 것들이. 네.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제일 히트. 그럼요. 안 졸리냐 졸리. 네. 그다음에. 주옥 같은 거 많았죠. 안토니오 예. 반만데라. 예. 그리고 가장 그 허무 아이디 중에 제 1위였던 것은 아기 공룡 둘째 이렇게 있었던 굉장히 그 허무한 아이디. 어? 반응이 안 좋았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만들어낸 건데 굉장히 반응이 네, 좋은데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쭉 예. 정리를 내놓은 건데 예. 네. 와호 장롱, 네. 던킨 도넛스, 그다음에 아침 뱃살, 네. 그다음에 성시경 씨 노래를 패러디한 거 있습니다. 예. 넌 강동이었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에로 영화 중에 실제로 나왔답니다. 장화 홀랑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야. 아기 공룡 둘째가 최고입니다. 장화 홀랑전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예. 홀랑 아, 우리가 옷 벗을 때 홀랑 벗잖아. 저녁에 또 비디오 가게 가시겠군요. 자, 난 갑시다. 그리고 9시 뉴스라는 분은 사연 소개가 안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이디만 얘기하다가 예. 아이디가 너무 좋았어. 때론 뭐 이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갑니다. 네. 내용보다 아이디가 훨씬 재밌습니다. 예. 네. 자 다음 마지막 결론적인 예. 리플이 하나 남았습니다. 예. 아이디가 돌돌이시라는 분이 짧게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네. 계속 알았다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소개시켜줘. 알았어. 알았어 일주일에 알았다니까 알았어 어떻게 된 거야 좀 소개시켜줘 알았어 알았어 계속 뭐 가을이 한 번이니 계속 있다 가을은 뭐 이렇게 쫙 가는 거죠 예. 네. 근데 뭐 네. 인연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살다 보면 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의 기준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담는 눈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용기를 심어주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이 여자분이, 저는 키가 좀 작았잖아요. 그래서 예. 제 나이 25살 때 그 여자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 키 더 이상 크면 나하고 헤어지는 거야? 그랬어요, 정말로. 키가 더 클 일도 없지만 그때가 딱 좋대요. 근데 왜 헤어졌어? 예? 키는 그대로인데. 컸어요, 1cm. 아. 그래서 헤어졌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예, 그냥 뭐 인연이 되면 만나겠죠. 아이, 그럼요. 예.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